누가 아무런 예고 없이 여기 가슴에 들어오면 왜 설레는데 너무 떨리는데 내가 받은 느낌 너도 똑같을까 날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내 맘마 왜 이러니 네가 좋아 내가 좋아 내가 좋아 내가 좋아 사랑 안 하겠던 나를 다시 왜 또 불러 네가 좋아 너 하나만 기다려줘 이렇게 눈부신 햇살 비추는 날에 더 보고 싶어져 너라니까 아마도 이게 바로 사랑일까 네가 좋아